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 영도의 첫 자옥을 새기신 56돌째 즈음에서 에티오피아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산하 본래 지부, 굴랄리 지부를 비롯한 10개의 지부 소조들에서 업적 토론회가 16일과 17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한편 선군절의 즈음에서 이란신문 이란뉴스 21일부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영상사진 문헌을 모시고 특집했습니다.